오른쪽엔 그랬지. 과학자가 넌 들꼬라미 연필 잡았지. Shit. 지우개가 말했지. 그건 아니라며 적어낸 걸 다 지웠지. 거울에 비친 게 뭔지 네 자신조차 몰랐었네. 어른 되기 싫었기에 의구심이 커졌네. 뭐가 될런지 하려는지 두려웠네. Yeah, yeah. 성공보다 내 자신 뭘 위해 태어난지 뿌리를 찾고 싶지. 내 꽃이 지고 또 열매까지 내 이름처럼 꽃피고 싶지. 내 이름처럼 꽃피고 싶지. I'm only human, can't you see me now? The question who am I, Q and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, Ethan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, Q and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, Ethan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? Who am I? Am I? 내가 날 표현하고 싶어 단어들을 적으며 침 튀기며 종을 뱉곤 했어.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모두 살았기에 교복을 벗고 내가 나를 어울린 했어. 이것이 내 길이라 위로하면 남들과 다르게 외로움 달래 애써 움크린 채 가시 밖에 일어나니 결말은 장미라 말하고 싶어. 아직도 남아있는 의문점, 네게 날 움직이는 원동력, 네가 뭐라든 신경 안 써. 귀한이 맘이 듣고 있어. 성공보다 내 자신 뭘 위해 태어난지 뿌리를 찾고 싶지. 내 꽃이 지고 또 열매까지 내 이름처럼 꽃 피고 싶지. 내 이름처럼 꽃 피고 싶지. I'm only human, can't you see me now? The question who am I, Q and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, E and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, Q and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, E and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? Who am I? Who am I? You can see my life. The question who am I, Q and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, E and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, Q and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, E and who am I? The question who am I?